없이 안내해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준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고 난 그만 울어버렸네.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움이 물 흐르며 떠나버린 너에게 사랑도 보낸다.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울려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너의 진실 알아내곤 난 그만 울어버렸네. 멍 뚫린 내 가슴에